한국어 버전 봄의 공주. 옛날 옛적에 문화로라고 불리는 달의 거인이 달의 척박한 땅을 걷고 있다가 블루라라고 불리는 지구의 아름다운 거인을 보게 되었어요. 블루라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하기로 결심한 문화로는 달에서 지구로 한 번에 뛰어넘어갔어요. 문화로는 나무를 꽃처럼 들고 블루라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어요. 그럼 문화로가 마음에 든 블루라는 미소로 화답하였고 그렇게 문화로는 블루라를 얻게 되었어요. 문화로는 큰 강 옆에 멋진 궁전을 지었어요. 그 궁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죠. 블루라는 정말 행복했어요. 곧 블루라와 문화로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축복하러 온 현자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크게 되면 봄의 공주가 될 것이고 모든 강과 호수를 다스릴 것이니 봄의 공주라고 이름을 지으시지요. 블루라와 문화로는 행복했어요. 아름다운 봄의 공주가 자라면서 궁전의 창문 아래로 여러 구원자가 찾아왔지만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봄의 공주는 엄마와 함께 궁전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구원자들을 신경 쓰지 않은 거였어요. 그 어떤 딸도 봄의 공주만큼 엄마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태양의 거인인 솔라리스가 찾아왔어요. 봄의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솔라리스는 봄의 공주가 본 가장 잘생긴 남자였기 때문이었죠. 우와, 정말 잘생겼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봄의 공주님. 저는 솔라리스라고 하고 이렇게 당신에게 청혼하러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봄의 공주는 슬퍼졌어요. 오, 솔라리스님, 당신은 멋지고 잘생겼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를 떠날 수 없어요. 죄송해요. 거절당한 솔라리스는 떠났어요. 다음날 해가 뜨자 솔라리스가 다시 궁전으로 찾아와 봄의 공주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봄의 공주님,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죠. 봄의 공주는 솔라리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왔어요. 솔라리스님, 정말 반가워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공주님. 전 공주님을 잊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공주님과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번에는 색다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이죠? 저와 결혼하고 저의 왕국으로 함께 가시죠. 1년 중 9개월은 저와 살고 남은 3개월은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솔라리스의 제안이 마음에 든 봄의 공주는 미소 지었어요. 공주는 승낙했고 곧 결혼식을 치렀죠. 그렇게 봄의 공주는 부모님께 인사한 후 솔라리스와 떠났어요.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문화로는 블루라를 찾아갔어요. 여보, 나도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살펴야 해요. 저는 어떡하고요? 저 혼자 여기에 있으라고요? 여보, 저와 함께 가자고 항상 말했지만 매번 거절했잖아요. 여기에 있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전을 지어준 거고요. 혹시 기억나죠? 네, 전 지구를 떠나기 싫어요. 가세요. 저는 여느 때처럼 여기서 기다릴게요. 서로 깨어난 후 문화로는 떠났어요. 그 이후로부터 블루라는 외로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루한 날이었어요. 블루라는 얼음 거인인 크리스탈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른 채 큰 강을 건너 깊은 숲속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어요. 깊은 숲에 도착하자 크리스탈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너라, 블루라. 궁전 밖으로 나오는데 꽤 걸렸구나. 누구시죠? 난 얼음 거인인 크리스탈이라고 해. 널 잡으려고 여기 왔단다. 얼어버려라! 그러자 블루라는 얼음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제 이 지구는 내 거야! 지구는 금세 얼음으로 뒤덮였어요. 강은 얼어버렸고 꽃은 사라지고 동물들은 추위에 떨었죠. 수상에게 이 소식을 듣게 된 문하로는 그 즉시 수상에게 솔라리스와 연결해달라고 했어요. 폐하! 크리스탈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솔라리스를 만나셔야 합니다. 크리스탈이 알게 되면 서둘러 미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군. 그럼 어떻게 하지? 현명한 수상은 문하로가 놀랄만한 제안을 했어요. 완벽해! 그렇게 해야겠군! 늦은 저녁에 문하로는 달을 태양과 지구 사이로 옮겼어요. 이로 인해 지구는 일식이 일어나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문하로는 솔라리스와 봄의 공주를 만나 모든 일을 설명했어요. 봄의 공주는 겁에 질렸어요. 엄마, 안 돼! 부인이 겁에 질린 걸 본 솔라리스는 크게 화가 났어요. 내 분노로 크리스탈을 녹여버리겠어요. 문하로님, 비켜주세요. 문하로는 길을 비켜주었어요. 솔라리스가 크리스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자 모든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얼음이 다 녹고 있는 거야? 크리스탈에게 햇살은 너무 셌어요. 크리스탈은 솔라리스가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만해! 네가 블루라를 풀어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풀어주도록 하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해가 안 되나 보군. 풀어주지 않으면 널 녹여버릴 거다. 조건은 필요 없어. 알겠나? 좋아. 어디 해봐. 녹여보라고! 당신이 날 녹여버리면 지구에 큰 홍수가 일어날 텐데 그것도 어디 한번 잘 막아보시지? 솔라리스는 놀랐어요. 네, 맞아요. 녹이면 안 돼요. 조건이 뭔지 물어보세요. 솔라리스는 화가 났어요. 좋다. 조건이 뭐지? 지금은 이렇게 물러서지만 매년 봄의 공주가 너에게 돌아갈 때마다 내가 지구를 다스리겠다. 9개월 내내 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요. 추위가 9개월이나 이어지는 건 지구에 좋지 않아요. 내가 돌아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크리스탈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좋다. 그럼 7개월. 그럼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들 몬순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 몬순이 지구에 대한 모든 것과 비를 내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매년 3개월씩 보내기로 했다, 이 말이다. 무슨 소리야? 아직 아기잖아. 뭐라고? 평범한 아기가 아니다. 봄의 공주와 솔라리스의 아기다. 알겠나? 뭐라는 거야? 그래, 좋다. 4개월. 더는 안 돼. 2개월. 4개월. 2개월. 4개월.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그렇지만 난 그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엄마가 걱정된다고요. 3개월이에요. 1년에 3개월만 가능해요. 싫으면 그만둬요. 그래, 좋다. 그럼 내년에 보도록 하지. 크리스탈은 그렇게 찬바람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봄의 공주가 지구에 도착하여 땅을 밟자마자 얼음은 모두 사라졌어요.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동물들은 기뻐했어요. 지구는 아름다워졌고 자신을 감싸던 얼음이 녹은 덕분에 블루라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엄마! 우리 딸, 날 구했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봄의 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우리 딸과 남편, 사위가 모두 내가 갇혔을 때 잘 해냈구나. 난 복이 많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크리스탈이 있는 3개월 동안 크리스탈을 받아들일 생각이란다. 이제 나에게 말하려던 좋은 소식이 뭔지 알려주렴. 엄마, 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는 비의 거인이 될 거예요. 이름은 몬순이고 매년 3개월 동안 엄마에게 보낼 거예요. 오, 정말 잘 됐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그 후로 매년 봄의 공주가 블루라를 찾아온 3개월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그 후에 솔라리스가 봄의 공주를 데려가고 여름마다 아들을 데려왔어요. 할머니를 찾아온 몬수는 할머니와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어요. 그동안은 지구에 비가 내렸죠. 몬순이 떠나면 1년의 마지막 3개월은 크리스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블루라는 모든 계절을 사랑으로 대했고 지구는 계속 번성했답니다.